틈도 없이 학교와 집 아니면 PC방 이자인 집 바깥은 삶들을 살며 1등을 강요하는 학생의 꿈과 현실 사이에 이중간첩 우리 공부하는 기계로 만든 건 누구? 1등이 아니면 악어로 굽어 짓게 만든 건 틀에 가둔 건 어른이란 건 쉽게 수고할 수밖에 단순하게 생각해도 야구 강식하래 친한 친구도 밟고 올라서게 만든 게 누구라 생각해 원 어른들은 내게 말하지 힘든 건 지금뿐이라고 조금 더 참으라고 나중에 하라고 Everybody say no 저는 나중 이런 말로 안 돼 저는 남의 꿈에 같이 살지만 We roll We roll We roll Everybody say no 정말 지금이 아니면 안 돼 아직 아무것도 해본 게 없잖아 We roll We roll We roll Everybody say no 난 뿐인 통장 내 불행은 나도 초가지 공부하는 한숨 공장 캐스트에는 돌려막기 어른들이 하는 고백 너네 참 편한 거래 눈에 넘치게 행복한 거래 그럼 이렇게도 불행한 나는 뭔데 공부만 대화 취지가 없어 밖에 나 같은 내가 넘쳐 똑같은 곡도 같이 인생 도대체 누가 책임져줘 huh? 어른들은 내게 말하지 힘든 건 지금뿐이라고 조금 더 참으라고 나중에 하라고 Everybody say no 저는 나중 이런 말로 안 돼 저는 남의 꿈에 같이 살지만 We roll We roll We roll Everybody say no 정말 지금이 아니면 안 돼 아직 아무것도 해본 게 없잖아 We roll We roll We roll Everybody say no